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아니야 부담 없이 들어줘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야 lady 널 좋아해 really, really, really, really. 내 맘을 믿어줘 oh, really, really, really, really. 널 좋아해 really, really, really, really. 내 맘을 받아줘 oh, really, really, really, really. 넌 나 어때 멋지게 golly Proposing 한 several morning oh, yeah. 정해보자 호칭 허리 말고 자기 아닌 darling 낯간지럽 내 상상해봐도 긴장돼 필요해 light up a call 덩치는 삶만 내 돈이 약해선 작아진 내 oh 내 맘만 가나 첫눈에 미끄러지듯이 falling in love 내 맘은 움직임범인인 건 너의 미모 질투의 여신도 내 심장의 떨림은 진도 치명적인 매력이 날 killing 섹시의 날 자극하는 hot chilling 오해하지만 나는 진짜 진심으로 채워줄게 너의 인정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야 lady So I hate Yeah, 날 좋아해.